걷고 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, 그때를 기억하오.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, 그때를 기억하오.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. 여보, 그 눈물을 기억하오.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그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. 여보, 왜 한마디 말이 없어. 여보, 안녕히 잘 가시게. 여보, 안녕히.